하지 못한 말들마저 얘기해요. 산들 바람이 우릴 감싸줄 때 이렇게 마주 앉아 이별에 대해 말해보아요. 이번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나면 우리 이대로 다 괜찮을 거라 했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들어가는 맘 견디기 힘들어. 4월이 지나면 그땐 우리 아무 일도 없듯이 발길을 돌려요. 그래야 마지막 우리 인사가 아름다울 수 있게 그때까진 조금만 더 웃어요. 다시 시간을 되돌려 처음 만난다면 가로등 옆에 서 있지 말아요. 미소 짓지도 왼손으로 머리를 넘기지 마요. 그래야 내가 그대를 지나칠 테니까. 4월이 지나면 그땐 우리 아무 일도 없듯이 발길을 돌려요. 그래야 마지막 우리 인사가 아름다울 수 있게 그때까진 조금만 더 웃어요. 네 맘을 다독여봐도 변하는 이유를 물어도 멀어져. 그러니 이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 미소 짓기를 바래. 사랑했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인사를 해요. 이 시간이 가기 전에 행복해요 그걸 빌어요. 기억해요 사랑했던 걸 우리